한국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? 1번. 아니요. 못 읽어요. 2번. 아니요. 읽지 마세요. 3번. 아니요. 읽지 맙시다. 4번. 아니요. 매일 읽어요.